가지 없이 흔들리는 내 작은 영혼. 사랑 미치도록 뜨거웠던 가난한 믿음으로 버텨내던 나 버릴 노래를 부르며 우린 어디쯤 가고 있을까. 결국엔 또 혼자 남았구나.